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목요일 같지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특별한 오늘.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5시에 문을 여는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상 부정적인 말에 더 예민하게 돼 있대요. 그 예민한 정도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한번 들으면 최소한 5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겨우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 이거 아닐까요? 너 소질이 없어. 넌 재능이 없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이런 생각으로 꿈을 포기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건 다 그만큼 힘이 들겠죠. 뭐 물론 오늘 가끔 아주 가끔은 재능을 타고난 천재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능이란 지치지 않고 날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노력해볼 만큼 다 해본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고요. 일단 해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일단 해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꾸 하다 보면 지금보다 확실히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그러는 사이에 적어도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용필의 꿈 듣겠습니다. 땅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아, 조용필 씨의 꿈 듣고 왔는데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화이팅! 고향을 떠나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인이면서도 또 뉴질랜드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양쪽 다 이해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우리 교민들에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 좋은 삶을 위해서 찾아온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 힘내면서 즐겁게 오늘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월간 차트에 기록 중인 노래 오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what you came for, Calvin Harris가 부릅니다. 뉴질랜드 수도를 가끔 오클랜드로 아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뉴질랜드의 수도는 북섬 남쪽 끝자락에 있는 웰링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의 1.2배 정도 크기고요. 인구는 한 약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영어와 마오리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어 있죠. 뉴질랜드 도시는 각각의 별명들이 있는데요. 오클랜드는 항구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여행을 오면 다들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으로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죠. 뉴질랜드의 자연과 함께 자연스레 사랑에 빠질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아이디 초코라떼 사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언니. 전 요즘 너무 행복해요. 중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 와서 적응할 때 어려웠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만난 오빠가 잘 챙겨주고 도와줘서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12년 전 이야기네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랑요. 12년 동안 한결같이 제 곁에서 사랑해줬던 그이한테 프로포즈를 지난 주일에 받았어요. 우리 결혼을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오빠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크리스바, 나의 사랑, 이쁘게 사랑할게요.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 메리 유 프로포즈로 유명한 노래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신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니 음악 카페에서 두 분에게 남성 패션 의류 업체 쿤에서 커플 신발 보내드릴게요.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때 신혼여행 갈 때 신으시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아이디 우리 동네 한바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오해로 인해서 지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이고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습니다. 떨어져 지내면서 연락을 자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운했나 봅니다. 저도 지내면서 지치기도 해서 얼마 전에 통화하다가 오해가 쌓여서 다투게 되면서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 부탁드려요. 좀 전에 사랑의 결실을 맺으신 분과 또 지금은 그 사랑하는 중에 오해로 힘들어하시는 사연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오해라는 것은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상황이 되어서 일이 꼬여버린다고 하죠. 어렵게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럴 때는 어쩌면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계속 실타래를 만지는 것보단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시작인지 또 어떻게 풀려가는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 한바퀴님 힘내세요. 신청하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삽입곡 Always와 Everytime 두 곡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운명이란 걸 나는 느꼈죠. 나의 난 너의 사랑.

흔들림 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예, 오늘은 제가요 길거리 캐스팅을 좀 했어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훈쩍 든 사람들이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뚱맞게 뉴질랜드 첫 인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죠. 예, 생뚱맞은 네. 이야기 괜찮죠? 생뚱맞은 이야기. 이야기일 수 있고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다 뉴질랜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다음 달 초면 4년 만 4년 됩니다. 만 4년. 네. 몇 월 달에 오신 거예요? 7월 초에 왔어요. 참 슬플 때 왔네요. 많이 슬펐어요. 비 오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 왔어요? 비가 그날은 안 왔어요. 그날은 안 왔는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7월 9일이었어요. 그때가 도착했을 때 계속 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날씨도 춥고. 춥고. 우울하고. 우울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생각도 들고. 네. 그쵸? 그러니까 집도 그렇죠. 집 안도 좀 이렇게 막 춥고 눅눅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네. 집도 안 정해져 있을 때도 있고. 네. 그 홈스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쵸, 플랫 그쵸. 했었어요. 2주 동안. 맞아요. 저 아는 분은 왔다가 네. 이제 한 달 동안 모텔에 있었어요. 다 싸갖고 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어, 한 달 못 견디고요? 네. 못 살겠다고. 2주. 이렇게 비 쏟아지고 춥고 정말 우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도 사람도 있어요. 예, 저는 2주 플랫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했는데요. 2주 플랫 했어요. 근데 네. 진짜 너무 서럽고 너무 춥고 근데 제가 문제는 이제 그 아이디어로 전기장판을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그랬는데 문제는 전기선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맨바닥에서 전기 안 꼽히는 장판만 깔고 그렇게 한 달을 지냈었어요. 얼마나 남편한테 구박을 당했는지 잠바 입고 잤어요. 한 달 동안 짐도 안 와가지고 돌아가는 잠바는 있었네요. 그래도 예 네, 겨울 그 오리털 잠바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좋았겠네. 따뜻했고 너무 추웠어요. 바닥이 그 냉기가 올라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해가. 그래서 여름에 오는 사람들하고 겨울에 오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여름에 오는 사람들은 여름에 너무 날씨가 좋죠. 따뜻하죠. 그걸로 이제 환상을 갖고 뉴질랜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겨울에 와서 비 오고 춥고 보면 아, 뉴질랜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나라.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겨울에 와서 네. 참 안 됐었네요. 예, 네, 그런데 잘 버텼어요. 12월. 신기해요. 네, 12월까지 오리털 잠바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 나라는 12월이면 따뜻하다고 얘기하던데 도대체 언제 나는 이 오리털 잠바를 벗을 수 있는가? 12월에? 날씨가 네. 점점 그 갈수록 해. 늦어져요, 여름이. 겨울 오는 요즘에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해에는 진짜 12월까지 오리털 잠바를 입었어요. 제가 사진도 있어요. 12월에. 네, 12월. 한번 올려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얼굴 모샵 처리해서. 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려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 첫 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첫 해부터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바로 적응했구나. 바로 적응했네요. 네. 감기는 안 걸리네요. 네. 온 첫 해에는 반바지에다가 교복 옷. 그럼 뉴질랜드 스타일이네요. 네. 완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래. 저희 남편은 반팔 입고 다녀요. 겨울에. 지금도. 지금도. 네. 완전 뉴질랜드 사람이네. 그래서 저만 오리털 잠바 입고 우리 식구는 반바지에 반팔 입고. 저 뉴질랜드화 된 가족하고 한국화에서 못 벗어난 가족하고 참 재밌는 네, 같이 살아요. 하시네요. 네. 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진짜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그러시는 분은 언제 오셨어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4월인데 7년 전. 저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다 겨울에 오셨군요. 네, 그래서 다시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도 너무 작고요. 공항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지금 많이 발전한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공항이 한국에 있는 뭐 시외버스 터미널? 네, 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대학처럼 조그맣고 아주 친절했고 아주 좋았었어요. 네, 친절하긴 했죠. 네. 뭐 차를 뭐 가다가 갑자기 턴하고 싶다. 그럼 아무데나 한번 턴해도 잡는 경찰관도 없었고. 그게 뭐 좋으셨어요? 네. 히치하이킹을 해도 어디든지 데려다 들면 데려다 줄 수 있고. 아, 얼마 전에 오셨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되네. 네. 4년? 7년? 그러면 아니요. 단위가 높아요. 단위가 높아요. 묻지 마세요. 네. 누진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니, 태어나서는 아니고. 태어난 건 아니고. 그냥 오래됐어요. 네네. 더 재밌는 사건이 많죠. 재밌는 사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렇죠. 겨울에 제일 재밌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해 주셔야지. 생뚱맞게. 아, 겨울에 재밌는 사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름에는 날씨가 막 좋고 가뭄이 되면 저희가 한국 여기 단수 물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시간 전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시내에서요 막 다들 더울 때도 막 에어컨 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기 전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파트 꼭대기 사는데 전력이 다 나갔어요. 3일을. 3일을. 네, 그래서 12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오고. 최근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이에요? 얘 밖에서 태어나셨다고요. 한 1999년도? 뭐 그 당시에. 그래도 99년도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구나. 3일은 조금 길다. 그러니까. 3일은 좀 길다. 그렇죠. 그래서 또 머큐리에서 배상도 해줬어요. 아, 여기도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그건 또 좋네요. 네. 18층 저 올라가 봤거든요. 한국에서. 왜 잠깐 엘리베이터 수리한다고. 하루 반나절 해도 너무너무 한번 올라가서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또 올라와야 되니까. 아침 출근한 시간에는 들어갔다. 퇴근하면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18층에서 짜장면 배달하잖아요. 저희는 배달이 없었어요. 밑에 놔두고 가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네. 아, 안 갖다 줘요. 그렇죠. 저희도 전기가 나갔을 때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기 저기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굶어야죠. 나가서 사 먹고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아, 소화 다 돼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너무 싫어서. 맞아. 그냥 집에서. 나가서 한 끼 먹고 들어올 때 한 끼 먹으면 땡. 이거 그렇지. 뉴질랜드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으신 분들 들으면 아,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옛날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발전했죠. 어디 감히 차를 중간에서 막 돌리고 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막 그래요. 아, 히치하이킹 진짜 한 번도 못 해보고 영화에서밖에 못 봤어 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하죠. 태우는 사람도 위험하고 타는 사람도 그러진 위험하고. 않았어요.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운전하는 거를 하면 돼요. 남자가 운전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막 운전할 때 이러면 물어봐요. 어디 가냐고. 요즘은 안 그러죠. 아, 요즘은 위험하죠.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세태가 변했고 이제 위험한.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운전하는데 누가 탁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그거는 안 되죠. 근데 못 태우겠더라고. 무서워서.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렇지. 그거는 안 되죠. 이게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죠. 그렇죠. 네. 제가 맞아요.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죠.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여기가 한국보다는 훨씬 친절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아직도. 친절하죠. 네. 네.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선을 주차가 아니라 그 뭐지 신호등 선을 밟지 않아가지고 안 바뀌었구나. 바뀌지가 않는 신호등. 거예요. 그럼 이제 내려서 가라고 이렇게.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빵빵 됐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뒤를 이렇게 딱 보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아저씨가 똑똑하더니 조금만 앞으로 갈래? 너 이거 안 밟았네? 너무 젠틀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아, 이 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그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나라. 네. 뭐 선진국에 가깝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조금 더 바뀌어서 이제 그렇다고 해도 2, 3년 전만 해도 또 그렇게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하루가 발전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봐요. 저는 지금도 감탄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운전하고 오는데 앰뷸런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갓길이 되게 좁았어요. 비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다 비키는 거예요. 다 비켜지죠. 네. 다 올라탄 거예요. 인도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와 멋지다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당연한 거잖아요. 이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데 한국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뭐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 사진이. 그런 한번 쫙 벌어져가지고. 네, 그게 소식 빠르네요. 언제 그런 걸 다 보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아, 그러시구나. 모세의 기적이라고. 네, 네 모세의 그렇게 나왔어요. 하긴 쫙. 네, 네, 깜짝 놀래.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놓고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슈가 돼가지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저기 집 옮기는 거 봤어요, 차로? 집 옮기는 거. 그렇죠, 그렇죠. 본 적 있어요? 네. 그 집 옮길 때 다 길을 막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 맞아요.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 길 막은 그 신호를 몰랐어요. 운전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언덕길 올라갔는데 집이 하나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다가 애를 태우고 가는데 집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다. 전화로 이제 저한테 해가지고 집이 떠내려오고 떠내려오고 있다고. 아,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인도밖에 없잖아요. 에, 에. 왜냐면 길은 다 막아놓은 거를 못 보고 갔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인도로 올라가고 집 내려가는 거. 그래서 집이 떠내려왔다라고. 떠내려왔다고? 맞다. 떠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들. 아. 그렇죠. 아, 정말 그 한 번 봤거든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큰 트레일러 와가지고 네. 끌고 가잖아요. 엄청 비싸고요. 집을 딱 옮기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 옮긴 집을 또 팔아요. 글쎄. 갖다 놓으면. 아.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어,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땅만 있으면 되나요? 땅만 있으면 되죠. 그냥 임도 없는 땅 가서 딱 꽂아놓고 내 집이 옮기겠죠. 20년 전에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 지금도 아마 저기. 저기. 뭐 타도시 오클랜드가 아니고 좀 먼 데로 가면 가능하겠죠. 지금 그럴까요? 갑자기 아하 정오에 만나요. 그 변호사님 협회에서 지금 상담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시간만 주시면. 아, 땅민한테 가서 얘기하면 너 여기만 써? 그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네. 아, 갑자기 그런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무 비싸서 여기 그러면 시골로 요즘에는.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골로요? 네. 한 인구가 몇백 명이 사는 동네? 아직도 그런 시골 내려갈 때가 아직도 많이 있긴 많이 하죠. 네.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가서 농사 짓거나 농사요? 양을 키우거나 아. 소를 키우거나. 뭐 한번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갑자기 저를 내보내시는 건가요? 어. 주제가 뭔가요? 주제는 아, 첫인상인데 나를 어. 시골로 가라고 전문적 보내버리네요. 그럼 전 이만 가겠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 아 좋은데요? 네. 네, 네. 이렇게 분량도 채워주시고 분량 때문에 나와 있나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악 하나 안 듣나요? 신청곡 하나 있는데. 어, 그럼요. 제가 네 들어드려야죠. 네. 어떤 곡? 비처럼 음악처럼. 아, 비가 내리고. 네, 네.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현식인가? 김현식. 네, 한번 알아볼게요. 아니면 가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아, 뭐 둘 중에 네네. 하나. 한국 노래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제가 4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온 지. 그래서 한국 노래. 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뭐 비처럼 음악처럼.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아, 예. 그게 더 좋을게요.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수채화. 그렇죠. 비 맞고 뉴질랜드 생활을 시작해갖고 이 비. 네. 이 알겠습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이런 비 오는 날의 수채화는 되게 낭만적인데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되죠. 네네. 그렇죠? 이쪽에서는 네, 네 우리 신청곡 하나 또 제가 얘기하면 웃을 것 같아가지고 아, 뭐 웃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전 태국 가수 태국 가수 특이하시네요. 네. 네 태국 가수 뭐 찾을 수 있으려나? 네. 통차이 맥킨타이라고 있어요. 통차이 맥킨타이 네. 통차이 맥킨타이? 네. 이분이 부른 노래 있어요. 네. Too much, so much, very much. Too much, so much, very much. 네, 그러면 좋다. 바람도 이쁘게 하세요. 이 세 개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알아서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 굉장히 경쾌한 노래인데. 네. 아 재밌어요. 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네. 네, 제가 보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실래요? 아니요. 오늘 이걸로 서로 끝내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MBC 복면가왕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은 노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의 배경에 상관없이 노래 실력으로만 가왕을 가리는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보다 보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많은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렇게 익숙했던 일상을 벗어던지고 정말 본질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복면가왕에서 9주 동안 가왕의 자리에 올랐던 국카스텐의 보컬 하연우 씨도 그렇게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그런 보여지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느라 실력보다는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실력으로 인정받는 국카스텐의 보컬 하연우가 부릅니다. Pause. 어디에도 없는 나는 다른 이의 숨을 마셔 나의 등을 떠밀래. 오래된 날 버리려 혼자 된 날 꺼내려 나의 등을 떠밀래. 어디에도 없었던 살아있는 척했던 언제나 해로워서 너무나 외로웠던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보여지는 편견의 벽을 뚫고 나온 37세 휴대폰 세일즈맨을 기억하십니까? 휴대폰 세일즈맨이 끝내 자신의 꿈을 이뤄낸 감동 스토리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노래를 불렀으며 미래의 성악가의 꿈도 꾸어봤지만 교통사고와 종양으로 포기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남과는 다소 거리가 먼 훈남이라고 할 수 없는 외모에 자신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의 남자. 그의 치열은 더욱 어눌한 느낌을 더해주죠. 중년의 뱃살에 낡은 양복 차림의 이 남자가 영국 최고의 노래 경연대회 브리튼즈 갓 탤런트의 예선 무대에 경직된 표정으로 섰습니다. 그의 예선 무대 심사위원 셋 중에는 세계적인 음반 기획자이자 독설가로 유명한 사이먼 코엘이 있었습니다. 사이먼 코엘은 설령 상대가 정말 훌륭하게 노래를 부를 때에도 당신 목소리는 좋은데 생긴 게 영 이런 식으로 남을 비난하는데 인색함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성공 음반 기획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사이먼을 포함한 다른 두 명의 심사위원 아만다와 피어스. 이 남자는 허름한 양복을 입은 남자는 셋의 귀를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아만다가 무슨 노래를 준비했냐는 물음에 오페라를 부르겠노라 답하는 이 남자. 혹독한 심사위원이 볼펜을 질근거리며 어디 준비됐으면 해보라는 말에 이 남자의 예선곡 푸치니 오페라 3막에 나오는 유명한 토란드토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울려 퍼집니다. 주인공 칼라프가 사랑에 확신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가 불러서 더욱 유명해진 곡이죠. 노래를 듣고 나서 심사위원 사이먼이 말합니다. 당신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한다고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부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당신의 노래는 눈을 확 뜨게 만드는 신선한 공기 같군요. 당신은 정말 완벽하게 끝내줬어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아는 얘기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심사위원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남이 나를 보는 모습보다는 내 안에 주어진 귀한 선물을 발견하는 그 선물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SPM 방송 제니의 음악 앞에 6월 한 달간 사연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방송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니의 음악 카페는 더욱 다양한 코너와 사연들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의 주인공 폴 포츠가 부릅니다. 네순 도르마. 저 전혀